남조선 인터넷을 씹는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23일 사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최순실 숨은 사건이 연루된 재벌들에게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에까지 이르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조선의 세계일보 기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언론 탄압 책동을 규탄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